거예요. 사랑한단 말이 왜 힘들어요? 어서 빨리 말해주세요. 참 정말이지 이상하네요. 속으로 나를 좋아하면서 슬쩍다고 누른 건 알아준다나요? 키만 크면 어른인가요? 그 언젠가 당신은 말했죠. 나이 탓이라고요. 네. 그렇다면 이제는 됐네요. 스무 살이잖아. 그러고 있을 거예요. 사랑한단 말이 왜 힘들어요? 어서 빨리 말해주세요. 정말 속이 상해요. 언제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. 사랑한단 말이